애국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오모님을 그리시며 친해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 이 노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8 1959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가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신 오모님처럼 혁명의 한계를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는 항일 혈전의 나날과 세조국 건설의 나날에 모진 눈보라와 빗바람도 담아가 주시며 자신을 따뜻이 품에 안아 키워주신 김종숙 오모님. 만 가지 서원도 다 헤아려 보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시던 어머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그리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마음이 오리어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흠모의 정으로 차넘치는 졸졸하면서도 웅신 깊은 선율에 의해서 훌륭히 형상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첫 악단의 낮은 음고에서 회고적으로 조용히 울리다가 둘째 악단에 이르러 높은 음고에서 졸졸하고 뜨겁게 울리면서 가사에 담겨진 사상적 내용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의 높은 시적 형상과 아름답고 거상하며 유순하고 참신한 선율, 형식의 간결성과 통속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 명곡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부로의 거전적 명자 진달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50일 1962년에 몸소 지으신 부로의 거전적 명작 진달래 가사에는 빗바람과 찬소리를 이겨내고 붉게붉게 피어나는 진달래의 모습에서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치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수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졸졸한 추억의 감정이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는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붉게 피어 만발한 조선의 진달래와 같이 밝게 웃으시며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수 어머님의 염원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의 뜻을 이어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시려는 그의 높으신 뜻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생동한 예술적 흉상으로 생활의 진리를 초락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가사의 시적 흉상은 깊은 소중 속에 아름답게 흐르는 선율 흉상과 결합되어 더욱 뜨겁게 안겨고 있습니다. 부로의 거전적 명작 진달래는 가사의 심오한 초락성과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인상 깊은 선율 흉상으로 하여 우리 민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놀리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요성 영웅 김종수 어머님을 그리시며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보내드렸습니다.